Academy. Wait a minute. 눈 내가 망하게 깨도 성공과 행복 같은 듯 달라 하나 더 큰 성공을 원해도 많은 무엇 훨씬 커다란 맹했더니 나를 좁기를 원하지 또 맞춰는 괴물은 되지 않길 나길 남의 실패를 변하지 않길 내 가족과 팬들이 여팀 세우더래 그래도 멀자 내 원대한 야망을 좀 높아 The world is yours 이제 전 세계가 같아 내 사랑은 Academy Wait a minute 넌 내가 망하길 기도하지 I'm doing all the problem shit Woman in my problem shit I don't feel like her turning on time I don't feel like her turning on time I don't feel like her turning on time I don't feel like her turning on time Let's go 대체부가 대체부가 내가 입하는 싹쓸이해 대체 누가 대체 누가 상상이 나에게 서서년 전에 말해 부산에서 춤추던 그게 바로 나야 Let's go Now world is our world Let's go That's true That's true 악시로 시작했죠 똑똑 기발한 내 애별 알고 있는 여기는 녹차 니들이 욕하는 major 종이 내 본질은 알도 결과는 세계의 리포트 That's true Hey Hey Hey Hey Hey Academy Academy Wait a minute Wait a minute 넌 내가 망하길 기도 I'm sorry